남조선의 KBS, CBS, MBC 방송 등 언론들에 의하면 3일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 지역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주체로 6차 범국민행동이 일제히 전개됐습니다.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전 지역에서 212만여 명, 서울에서만 170만여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.